아, 착 갖다 줬다니까. 빌린 거? 야한 책이요. 빨간 딱지 붙은 거. 착 갖다 줬다니까. 착 야한 책이요. 야한 책이요. 야한 책. 빨간 딱지 붙은 거. 빨간 딱지 붙. 야한 책. 빨간 딱지 붙. 빌린 거. 착 갖다 줬다니까. 야한 책이요.